박정대구 이야리리라 이야리리라리 마약하노 마마 마티 박정대구 우백의 권리 우프나 우범어 부모노 And now you're losing yourself in the blur of the stars Who back can be silly Abazali Uso bang umtu Pagati kwa bandu Ukhethiwe Bayakudinga You have to make it Keep fighting Iyali Back to back, 종개구